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유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성김 특사가 23일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을 비롯해 남한과 일본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 관리하에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작년 5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의 개혁개방과 세습 반대 및 핵포기 등을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제1회 인권환경대회를 열어 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을 위해 호화요트 두 척을 구입할 때 호주 국적자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성김 특사가 23일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을 비롯해 남한과 일본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 관리와의 회동은 없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공모담당 차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즈워스 대표와 성김 특사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에는 베이징은 포함돼 있지만 평양은 기대하지 말라며 북한과 접촉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현지에서 몇 차례 북한 관리들과 접촉이 이루어져 몇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즈워스 대표 등이 베이징을 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작년 5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북한의 개혁개방과 세습 반대 및 핵포기 등을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중국 공산당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이런 요구는 우호관계에 있는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작년 6월 김정은과 장성택을 중국에 보내 세습에 반대하는 중국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또 신문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최대의 원조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제1회 인권환경대회를 열어 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권호건 국제유고 전범재판소 부소장은 남한과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들고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에 처벌할 수 있는지와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이 무엇인지 등이 최대 쟁점이었고 지난 12월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실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가 법률적인 관점에서 공론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김정일을 위한 호화요트 두 척을 구입할 때 호주 국적자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뉴욕발 기사에서 호주가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그 사이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음력설도 맞이하고 참 좋은 한 주간이었다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아마 명절 기간에 아마 다채로운 그런 행사들도 하시고 또 가구들마다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정말 즐거운 그런 명절을 보내시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에서도 구정은 말이죠. 정말 그 조상 전례로 내려오는 정말 민족 최대의 명절인 것 같아요. 거의 한 150만부터 한 200만, 지어는 뭐 거의 한 7, 800만까지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가느라고 정말 그 야단법석입니다. 보통 뭐 2, 3일 쉰다라고 하면 그 전날부터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는 그런 차량들을 해가지고 엄청 분배해가지고 다들 좀 힘들기도 하고 또 그 재밌기도 하고 막 그런 풍경. 아시아권 역에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이 구정을 지시는 데는 하나의 공통적인 사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서 차들이 많이 밀리고 또 빨리 가고 싶은 그 조바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풀려고 하면 그냥 뭐 멋쩍게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누죠.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 주로 살아가는 뭐 그런 일들 또 사회에 대해서도 아주 그 여러 가지 폭넓은 견해들을 차 안에서 도란다란 많이 나눈다고들 하더라고요. 일단 그 라디오 방송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기 때문에 어느 도로는 어떻게 막히고 어느 쪽에 가는 암흑에는 뭐 지금 뭘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하고 있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떠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힘들지만은 그 지루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이제 재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들에는 적지 않게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견해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사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이남에서는 그 이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북에서는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사상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무엇인가 뜻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손발을 벗고 혁명에 나서는 막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사상가라고도 이제 표현도 합니다만은 보통의 의미에서는 이념,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다. 이런 걸 이제 많이들 서로 나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그 사상을 우리 북에 있을 때 사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됐죠. 오직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만을 우리가 사상으로 받아들였고 그 사상에 한해서 그 정당성이라든지 그 위협을 어떻게 실행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냥 사실 뭐 사상만큼은 자유로운 게 바로 이 이남이고 또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자면 자기 마음을 붙들어주고 또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또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상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사람은 지극히 의식적인 존재이고 또 사람이 의식이 많은 걸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과 또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참 그런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북에 있을 때 매주 월요일이면 혁명사상 학습을 하죠. 또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강연을 하고 또 생활총을 하고 참 지금 그걸 떠올리면 말이죠. 아유 제가 어떻게 북에 있을 때 그렇게 그 사상생활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하라고 하면 도대체 그런 걸 하고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강요된 사상 그리고 저희 그 어떤 뜻하고는 전혀 근거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생활은 저는 전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십전치에게도 있겠지만은 제 1조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저는 뭐 87개 문항이 다는 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머리에 있는데 그 혁명 사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으로 무장해야 된다. 목표는 좋습니다만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장이 아니라 사상은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여가지고 머리에 배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기 위해서 악을 탁을 노려가는 것은 강요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뭐 이런저런 사상 가지시는데 한국에서만 놓고 봐도 참 잡다한 사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장 그 대표적인 사상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인권에 대한 그런 사상, 인권 중시 사상이 있고 옛날부터 또 내려온다면 동학 사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실학 사상이라는 것도 있고 또 서구에서 들어온 많은 뭐 기독교 사상 그리고 또 뭐 불교 사상 참 엄청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사상들은 뭘 말해줍니까? 그 사상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그런 우리의 주관 밖에 존재하고 있는 바깥 세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이고 또 그런 세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자고 하면 우리 행동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우리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우리 주변 사회를 대하고 우리가 인간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보고 대할 것인가 이런 가장 올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죠. 그런 사상들을 여러 개 존재하는 사상들 가운데서 내가 봤을 때 아 나는 이 사상이 나한테 맞는 거야. 왜? 그것이 내세운 주의주장이 옳고 이정표가 옳고 그 뜻이 아주 심오해 내 마음에 너무나도 들어. 그럼 그 사상을 나는 신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수림께서 내놓으신 사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된다. 학습시키고 세뇌시키고 애우게 하고 제가 그 대학에서 교수였으니까 강의하러 들어가가지고 저는 컴퓨터 배워주는 사람인데 5분 동안 충실성 사상교양을 하라고 해가지고 본 컴퓨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충성심 수림께서는 위대하시고 장군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놓으면 이게 강의하는 사람도 이거 힘들어져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강요되는 사상은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이고 주의이고 정말 그건 강요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서울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저의 머릿속에는 쇠다한 강목의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사상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세상을 살아가자면 저희 사상을 붙들어주는 정신적 지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신적 지수를 저는 주체사상으로 그냥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주체사상이 인간의 어떤 살고 있는 모든 면모와 범위와 그리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밝혀주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는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자기 운명과 자기 운명을 개척한 힘도 뭐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수렴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받아들였고 또 사회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진지하게 우리 보편적인 생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생활이 좀 더 전개돼가지고 사회관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걸어가야 될 관계를 맺어서 사회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인가 또 그 거기서 잘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보고 할 것인가 이렇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준점을 사상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수령님 위대하다 뭐 사회주의는 제일이다 뭐 모든 것을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는 이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사상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다 보니까 사상책에는 별로 관심 안 가지고 그래도 뭔가 마음을 붙들어주고 내가 정신적 자양분을 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선정하면서 사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방에 갔죠. 여기에서는 문고라고 부릅니다. 문고라고 하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뭐 이렇게 문고든 커다란 책방이죠. 문고에 가서 제가 책을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제가 반대세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집어줬어요. 그 책을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있던 좌파, 보수파라고도 하고요. 또 좌파, 뭐 진보라고도 하는 그 두 개의 커다란 집단이 있는데 양분돼가지고 서로 이념 갈등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서로 이제 싸우고들 있어요. 보수파와 진보 세력의 그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떤 것들일까? 그래 봤더니 참 저는 그게 우리 민족의 전통대로 내려오는 그 실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실학사상은 실력을 키워서 우리 민족의 어떤 능력과 그런 힘을 키워서 그래서 세계로 자기의 어떤 충분한 능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실학 사상을 제가 읽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혁명 역사에서 본 바가 있는 목민 심서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읽어봤어요. 보통의 어떤 땅에서 호미를 들고 농사하는 농부와 또 마취를 두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통의 민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 절제하면서 서로의 불편하지 않을 느끼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호의 도덕이라든지 뭐 기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그런 책이 있었고요. 보다 저의 어떤 그 생각을 좀 아주 그 깊은 데로 끌고 갔던 책인데 그게 바로 이제 휴민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인간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저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주체사상이 인간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북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세상의 가장 주인인 인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으뜸가는 사상이라고 하지만은 이 휴면 중심 사상은 사실 공화국이 탄생하기 전에 김일성 주석이 탄생하기 전에 나온 그런 사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정한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온 거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마치 주체사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 중심의 의미를 찾아내고 무엇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여지없는 거짓인 거죠. 그래서는 여기서 인간 중심을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체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읽으면서 그래 내가 본 이 한국 사회는 정말 잡다한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비인간적인 그런 창조물들 인간이 아닌 인간 밖의 어떤 창조물들 숲을 이루고 있고 정말 동굴을 이루고 있고 사람 끝없는 현대화 첨단의 기기 속에서 막 숨쉬기조차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장 거기서 주인은 바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간이 영리와 행복을 또 영달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지름길 그런 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밝힌 사상에 대해서 장 공감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는 이공계의 학자이지만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많이 학습하고 또 많이 체득하고 많이 생활에 결부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그 주제는 참 그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강요되면 안 된다. 사상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고 그 사상이 뭘지는 몰라도 그 사상은 지극히 인간이 생활하고 결부되어야 되며 내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을 가르쳐줘야 되고 실제로 내 가족, 내 자신, 내 사회,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현재와 미래와 이런 것들을 서로 밝힐 수 있는 명실공유 인간이 사상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은강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정일 독재체제의 하수인 노릇만 해온 조선노동당의 민주주의적 발전 내지는 해체를 주장하는 자유북한 방송의 논평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욕을 먹는 대통령과 찬양 받기만 하는 지도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과 북의 차이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남조선의 대통령과 북조선에서 악행을 일삼는 김정일의 차이를 보면 참 의의가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맨날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이 남조선의 대통령이고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북조선을 사람 못 살 암흑지대로 만들어 놓은 김정일은 비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찬양만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전에 북조선에 이런 유언 비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난 시기 일본에서 친척 방문으로 북조선을 찾은 제일 동포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대통령이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도 따진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북조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설마 그러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조선에 와보니 그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많이 축소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남조선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그 말은 지난 시기 복종하기만 하던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위해 정신부터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들도 대체로 예감하시겠지만 김정일 독재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김정일 독재 정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북조선 인민들이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북조선 인민들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대통령도 비판하며 부유한 세상에서 기름진 음식을 포식하며 행복을 누려봐야지 언제까지 노예로 살겠습니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총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고라나 시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명한 주방장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요리를 만들 때 약 30여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정작 맛을 내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6가지가 전부라고 합니다. 나머지 20여 가지는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씹는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재료라고 합니다. 때에 따라 변하는 부수적인 재료는 그저 맛과 모양을 돋보이기 위해 쓰일 뿐이지만 여섯 가지 필수 재료는 항상 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리를 돋보이기 위해 쓰이는 나머지일 뿐입니까?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북조선의 전 노동당 비서였으며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황장엽 선생의 민주주의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상토의위원회를 통과됐다고 하는데 대단히 기쁜 일이고 또 이것이 우리 사업 발전에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되겠는데 반대 세력들이 자꾸 준동을 해서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통과되도록 우리도 조금 미력하나마 좀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할 때도 늘 기회는 꼭 오는 법이다. 기회는 꼭 오는 법이다. 늘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체 준비가 잘 안 된 것이 문제다. 우리도 지금 가만 보게 되면 이런 거 자꾸 지금까지 요구해왔지만은 그것이 실현됐을 때 우리 준비 정도가 지금 매우 한심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 희망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간다. 당장 어떻게 하겠는가. 개혁개방으로 나갈 때 우리가 노동당을 해체하고 거기다 민주당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건설할 만한 힘이 있나.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저기서는 그 한 사람이 없어. 만약에 노동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을 건설하지 못하면 그걸 이용을 못해. 아마 당분간은 아마 중국의 경험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 난 그래서 그 노동당을 해체하고 민주당 만들 땐 민주당에서는 모든 것을 다 없이 한다. 오직 사상부만 두고 사상 조직할 수 있는 조직부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것만 두고 그 조직 사업도 무슨 딴 게 아니고 사상 일꾼들 조직하는 거 그걸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정권에다 맡기면 돼. 다이라는 게 그 딴 거 할 필요가 없어. 다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사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역할하게 되면 돼. 독약을 주든 노동당에 독약을 먹여서 사람들을 마비시키던 걸 민주주의 사상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으로서 교양하면 독약이 보약으로 돼. 그건 정말 큰 변혁으로 되지. 그 준비하려면 최소한도 그래도 우리 요괴수 양성하고 국경지대에 있는 그 조선교포들을 그래도 몇백 명 양성해가지고서 한간지대에다 보내야 될 거라고. 지금 거기 보내서 그 일하다가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써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 물론 우리 힘을 키워야지. 우리 힘을 키우는 게 첫째고, 탈북자들에서 후비를 잡고 길러내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내 애국적 역량하고 우리 힘을 합하는 게 있어. 국내 애국적 역량하고 힘을 합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민주주의 단체들하고의 힘을 합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지금 생각되는 건 한국하고 중국, 일본을 포괄하는 그런 친선협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친선 네트워크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자꾸 중국을 끌어당기면서, 중국을 끌어당기지 않고서 할 수 없어. 끌어당기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그러려면 미국 사람들도 참 동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중국을 동원하지 않고선 우리는 그 문제 해결 안 돼. 당장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중국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 중국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그만큼이라도 그 순조롭게 나가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 이번에 이런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건 대단히 큰 일이야. 문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사업하는 방향은 인권을 옹호하는 데 집중하자고 해요. 괜히 자꾸 김정일이 욕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전부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욕을 해야지. 그게 무슨 첩이 많다. 아, 그거 누가 모르는가? 그걸 얘기할래도 왜 사람들은 굶어 죽이면서 너 위대하다고 하면서 사생활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이렇게 결부시켜야지. 그 자체를 자꾸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집중시키자. 인권호한 대로 집중시켜야 된다. 쓸데없이 자꾸 무슨 뭐 선군사사에 어떠서 하면서 자꾸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렇게 떠들 필요가 없어. 선군사상 자체가 문제 아니라 군대를 얼마나 지금 한심하게 겨두는가. 제일 가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게 군대예요. 그러니까 뭘 좀 하게 되면 자체를 해결하라 하니까 자꾸 도둑질하고, 그 인민들의 그 가슴하고 약탈해요. 그래도 말 못한다고. 장군님의 군대를 어떻게 반대하겠는가. 이래서 말 못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10년, 13년 동안 붙들어두고서 이제 죽는 연습만 하다가 내보낼 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탄광이나 광산에 내보내가지고 완전히 또 같은 생활을 계속해. 어떤 데선 집단 결혼을 시키. 그게 무슨 인권이냐면 뭐, 그 말이 되겠어. 그 때문에 지금 제대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세뇌 교육을 해도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있어. 그걸 우리가 일깨워줘야 돼. 그 인권 법안이 이제 채택이 완전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만 체결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 반응도 일어날 것이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봐야 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변하긴 변한다고. 근데 그 요즘 시장이 조금 넓어지면 자꾸 변한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변한대나?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그것도 제일 기본 원인은 어디 있어? 수령 절대주의 있지 않소? 그것 때문에 그 수령 절대주의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까지 통보해야 하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다 그래. 요즘 자꾸 저 그렇게 초조하게 정상회담도 하자고 하는 게 자꾸 그 때문에 그 죽기 전에 자기 권위를 더 높이자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건 인권유린이 한 데다가 우리 이제부터 그 방송에서 준비하는 것도 거기다 집중시키려니. 사상 일반이 아니고 뭐 선군사사요 무슨 세습제요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걸 얘기하는 경우에도 인권과 결부시키세요. 그 다음에는 정부에 부담을 끼치지 말자고요. 정부에 부담을 끼치지 말고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하라. 정부가 이만큼 끌고 왔는데도 이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정부는 경이 원지하는 정책을 쓰게 하면 돼. 될 수 있는 대로 정부가 우리를 도와준다 하는 인상도 주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꾸 인권호호를 통한 사상적으로 김정일 집단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그거 강화하는 것이 미국을 끌어당기는 길이에요. 미국하고는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하고, 지금 미국의 수잔 솔티를 비롯해서 거기에 교포들하고 관계도 강화하고, 그건 계속 미국과의 친선 관계를 우리가 생명수를 틀어지고 나가면서 이제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마 이런 데서 삐라 뿌리는 운동도 인권 문제하고 직접 관련시켜 시켜서 가야 돼.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다 인권과 결혼식 그거 뭐 한심하지 않소. 제일 그저 인권 유린당하는 게 군대예요. 그건 잊어서는 안 돼요.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만 형성되면 군대에서 일어난다. 또 군대에서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 지금 그 군대 간부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 대우를 받는 것들이 그 아래 통제 못해. 내가 있을 때도 중앙대에 와서 1개월 강습받는 게 1개월 강습받는 게 여단장 이상이거든. 여단장과 정치부장 이상은 그 무력상까지 합해서 다 와. 하나도 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진행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중심은 인권 문제고 거기서 우리가 조직한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끔 해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사상 밖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우월성이 없지 않소. 우리의 미천 사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꾸 정의 원지하는 정책 가지고 대학에 가야 돼.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단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 친선을 폐수 조직하고 일본과도 단결하고 국내에서 애국적 역량하고 단결하고 해외도 보더라고 단결하고 하는 그 조직 사업을 해야 돼. 그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탈북자들을 단결시키는 거예요. 그 무슨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문제시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우리가 단결해서 하자. 방법 문제, 전술 문제 이런 것들 자꾸 연구해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준비할 게 대단히 많소. 언제나 그런 전술이나 전략 세울 때 기초는 자기 자신이야. 그렇게 하고 큰 걸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작은 거이라도 단결시켜야 돼. 하나의 대학, 하나의 지방이라도 그걸 공고하게 단결시키는 게 그게 미천이 돼.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방송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단결시키는 걸또 시작해가지고 탈북자들을 단결시켜야 돼. 그 탈북자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방송도 더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준비 잘하는데도 첫째를 두째를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상을 의지하지. 세습죄가 왜 나쁜가 그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늘 얘기하지 않소. 부모가 있고서야 자식이 있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해야 된다 하는 걸 납득성 있게 그걸 비판할 수 있어? 아, 지금 그 수령 절대주의 논리가 그인데 수령이 있고서야 다행히 있을 수 있다. 수령의 영도를 받고서야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의 어버이다. 이걸 확신성 있게 비판하려게 되면 그것도 쉬운 거 아니야. 선군 정치다. 이거 왜 나쁜가?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소? 이제 일당 백으로 준비를 하자고요. 이거 인권법이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그 방향에서 움직일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그 방향으로 자꾸 집중되기 때문에 다시 후퇴하지 못할 거예요. 우선 우리 여기서 이걸 찬성하고 이것이 아주 대단히 민족 통일과 우리 조국 통일을 앞세우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대단히 우리 정부가 그런 데서 아주 일을 잘한다는 걸 자꾸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서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번호는요 0082-2 99-0977번입니다. 이번에는 남조선 음악 감상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생활할 때 가수가 꿈이었다던 탈북자 김연희 씨가 소개해 드립니다. 북녘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로 시작되는 함께요 음악의 미로 시간 진행의 김련희입니다. 마음이 조금은 답답해지고 힘들어질 때 시원하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여행이라는 주제인 내용이 담긴 음악들로 여러분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성균 씨 노래 바다 여행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주 먼 어느 날 이 해산은 아름다운 너에게로 떠났던 내 여행을 기억해줘. 아주 먼 바닷가 저 하늘가 어딘가 소중한 추억을 간직해 줘. 눈부시게 푸르른 너는 내게 바다인 걸. 손 내밀면 하얗게 부서지던 너의 나에게. 네, 노래를 잘 들으셨나요? 이성균 씨 노래 바다 여행을 들으셨는데요. 대한민국의 배우인 이성균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를 졸업하고 2001년 로키 호르쇼라는 뮤지컬로 데뷔하여 드라마 하얀 거탑, 커피 프린스 등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성균 씨 노래 바다 여행을 들으면 어느덧 바닷가에 가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소중한 추억을 되돌려주는 듯 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순기 씨 노래 여행을 떠나요를 들으시겠습니다. 떠나요 에어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